2016년 세계 식량의 날에 점한 토론회가 17일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농업성을 비롯한 연간 단위 일꾼들과 조조 세계 식량 계획 대표,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대표부 부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,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,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한 식량 및 농업의 적응, 이런 주제로 여러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